안녕하세요. 비아캐스트 MC 엔조이가 돌아왔습니다. 저 오늘 오노인 씨가 안 보이고 오늘은 김예술 씨만 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네, 오늘 특집 이름이 뭐예요? 오늘은 이왕이면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셨죠. 아, 오늘 우리 지금 사진 특집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지금 사진 찍으면서 재미있게 지내시는 두 분, 이소영 씨와 왕현 씨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사진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두 분 먼저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냥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독일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사진 찍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왕현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아서 두 분 성을 따가지고 이왕이면 사진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뭐 일단 성 따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취미 중에서는 이왕이면 사진이 최고다. 뭐 노는 거 중에서는 뭐 사진 찍고 노는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네. 깊은 뜻이 있었고 그냥 뭐 좋은 것 같아서 왕현 씨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죠. 그 일단 두 분이 뭐 하는 분인지 그래도 조금 더 약간만 더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이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 온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독일 온 지는 약 10개월 정도 됐고요. 여기 독일,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오기 전에는 한 7, 8년 정도 이제 마케터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맡았던 일이 이제 사진 쪽 관련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독일에서 예술하기 쪽에서 홍보를 한 전시도 한번 하셨잖아요. 그쵸? 퍼펙트 스페터라는 사진전에 참여하셨었잖아요. 네, 우연찮은 그런 계기로 이제 제가 여기서 김예술 씨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전혀 뭐 계획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그런 전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제 사진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그때 빙하 사진 찍지 않으셨어요? 네네, 맞아요.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왕현 씨도 꽤 최근에 얼마 안 됐죠? 포토 다이어리 네.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지에 연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한 2, 3회 정도 하셨죠. 네. 네. 간단하게 계속 좀. 준비 중입니다. 네. 원래는 사진을 찍으셨었나요? 아니면 원래는 뭐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학생 때부터 요리를 공부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일을 쭉 하다가 한 7년, 8년 정도 계속 요리를 하다가 이제 문득 다른 게 하고 싶어서 이제 건축을 생각하고 원래 독일에 왔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건축이 또 너무 힘든 게 많아서 계속 그냥 생활하면서 있다가 문득 사진을 접하고 지금도 계속 쭉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왕현 씨는 독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1년 한 두 달 정도. 그렇구나. 그러면 독일 오신 지는 그렇게 되고 사진을 그래도 나 사진 좀 찍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는 얼마나 찍으셨는지 두 분. 저는 사진 찍은 거는 그냥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사진을 찍었다고 말할 네. 정도로 됐을 때는 한 8개월 정도 사진 찍은 것 같고요. 네, 8개월 정도. 저는 정말 좀 이제 뭔가 찍어보고 싶다라고 강렬한 그런 취미로 좀 삼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2014년에 남미 여행 갔었을 때부터고요. 그렇게 치면 그냥 횟수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본인이 지금 취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소영 씨가. 네. 생각하시기에는 사진을 취미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직업이 뭐 사진 작가다라고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 아직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 경계가 뭔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취미라고 하고 싶네요. 네. 네. 약간 그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이소영 씨는 아무튼 간에 전시도 하셨고 네. 사진으로 돈을 벌기도 하시니까 네. 약간 그 경계선상에 서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좀 더 사진으로 더 많이 벌면 그때 제가 그때 취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왕현 씨는 뭐 취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주 강한 취미. 그냥 정말 취미예요, 저한테는. 네. 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어떻게 하다가 딴 여러 가지 취미가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 사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소영 씨부터 한번. 네. 그 제가 이제 국내에 그 카메라 업체 쪽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라든지 모바일의 카메라 있죠. 네. 그쪽 이제 마케팅 홍보를 해야 돼서 이제 영상이 아닌 사진 파트를 우연히 맡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진 작가님들을 이제 국내 사진 작가님들을 만나 뵙고 뭐 어깨너머로 그분들이 촬영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찍은 이미지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제가 뭐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이제 재밌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네. 그렇군요. 네. 왕현 씨는 어때요? 저는 사진을 처음 찍게 된 게 작년 제 생일날 제가 모로코를 잠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사진 찍는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이 필름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 사진 찍는 형님이었는데 네.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카메라를 한 대 사고 그 후부터 사진을 찍게 됐어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엄청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사진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억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사진에 관심을 가져서 뭐 잠깐 좀 뭐 카메라 같은 걸 좀 많이 사잖아요. 그럼에도 아무튼 몇 개월, 몇 년 이상 이렇게 사진에 딱 끌려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사진이라는 매체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매력을 느끼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나요? 뭐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제 업이었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접하게 됐고 이제 네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혹은 페이스북이나 제가 매일매일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 뭐 그냥 일반 사람들부터 그냥 작가님들 사진들까지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좋고 보는 네. 것도 좋고 찍는 것도 좋고.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셨을 때는 보통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주제가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의 사진은 또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담았을 때. 그 부분이 약간 지금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그걸 하도 많이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고착이 되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예, 좀 제가 찍는 사진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런 일로서 먼저 접하면서 자꾸 봤던 그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독일에 와서 많이 좀 탈피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왕현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점이 사진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필름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 필름 사진을 이제 현상이나 이날 하러 가갖고 이제 혼자 그 제 사진을 제가 봤을 때 남들이 모르는 그런 희열이나 약간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도 그 현상소를 나올 때는 엄청 행복한 상태로 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소영 씨랑 왕현 씨가 평소에 사진을 얼마나 좀 많이 찍으시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아마 왕현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카메라를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닐 네. 거고 좀 오늘 찍어볼까 하면 어쨌거나 몇백 장씩을 하루에 저는 찍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다 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많이 찍게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왕현 씨는? 저는 원래 처음에 사진 찍을 때는 정말 하루에 2롤, 3롤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도 뭐 꾸준히 뭐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롤, 두 롤 이렇게는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롤이 뭔가요? 아, 여기서 롤은 그냥 필름 한 통을 말하는데 36장. 아, 한 롤에 그렇군요. 36장 정도니까 하루 일주일에 저도 한 100장 정도? 많이 찍으시네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소영 씨, 왕현 씨가 다루는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이소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필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제 디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필카가 하나 받은 건 있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그쪽에는 관심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디카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제 거 아이폰, 그리고 라이카, 캐논,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왕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일회용 카메라를 제일 많이 사용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처음 산 카메라가 베라1이라는 독일산 카메라거든요. 그리고는 요즘은 또, 좀 기술적인 거를 몸에 익히고 싶어서 니콘 FM2라는 기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베라1이랑 니콘 카메라랑 다 필름 카메라인 거죠? 네, 저는 필름 카메라만 사용하고 디지털 네. 카메라를 사용을 못해서 필름 카메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니까 청취자분들도 필름을 어디서 구매하고 또 현상은 어디서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일단 구매하는 구매처는 저기 바인마이스터 스트라세에 있는 포토 임팩스라는 곳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이곳이 제가 알고 있는 베를린에서 제일 많은 필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일 저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상 같은 경우에는 코트부 스토어에 있는 포토코티라는 곳에서 현상을 하거든요. 네. 여기 아저씨가 너무 터키 분이신데 엄청 자상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는.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아시게 됐어요? 저는 맨 처음에 갔던 데가 여기거든요. 현상을. 아, 그냥 갔는데. 네, 정말 이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근처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전 계속 가고 있죠. 좋네요. 그러면은 필름이랑 뭐 종류라던가 한국이랑 뭐 가격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하긴 한국에서 안. 네, 저는 한국에서는 전혀 필름 사진을 찍지 않았어서. 뭐 그런... 비교로 뭐 설명해드릴 건 제가 그쪽에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 아마 한국에서는 보통 필름을 그냥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대량 구매로 네, 그쵸, 많이 맞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뭐 현상은 후지 그 거기서 하는 체인점이 하나 있던데 지금요? 거기서 필름 네. 스캔 같은 거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저렴한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비교 대상은 없다고 해도 네. 그러면 대략 뭐 필름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현상을 할 때 얼마나 걸리고 어느 정도 한 롤당 뭐 얼마씩인지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격대는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필름 같은 경우는 뭐 3유로 정도에서 뭐 비싼 거 10유로까지 또 저는 필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써보는 편이고 현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려요. 직접 현상을 하신다고? 네, 직접 현상을. 기계로. 직접 현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계로 하긴 하는데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제가 필름을 다 뽑고 기계에 넣고 그리고 나온 걸 제 눈으로 다 스캔을 하고 그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 그렇게 인화를 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저씨랑 이렇게 몇 번 가서 친분이 좀 생기니까 아저씨가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그렇게 된 알려주신데. 예, 그 아저씨가 저한테는 스승님? 그런 느낌인 거죠. 와, 좋네요. 좋은 인연이군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이제 베를린에서 뭐 사진, 필름 사고 현상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무튼 지금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찍는 것에 관심 있는 뭐 취미로든 무엇이든 간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혹시 팁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뭐 경험이 됐어도 좋고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뭐 기술적인 팁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그런 팁보다도 네. 그냥 저의 경험에서 그냥 나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찍을 때 좀 조금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의외로 흔쾌히 수긍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 제 기억에는 분명 한국에서는 약간 얼굴을 붉히시는 분들도 있었었고 이건 근데 정말 경험입니다. 저의 그냥 저의 개인 경험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번도 거절 당했었던 적이 없었고 운 좋게도 아, 한 번도요? 네 그렇다고 막 엄청 뭐 제가 100번을 그렇게 들이민 것은 아니지만 들이민 것?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인물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사진도 따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아, 네네. 미리 이제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네. 그럼 그 사진을 찍으실 때는 뭐 특별히 뭐 작업 사진이라기보단 그냥 스트리트 느낌, 포토 느낌 올 때. 네. 담고 싶을 때. 네. 그렇습니다. 왕현 씨는 뭐 필름과 현상팀 말고는 또 없나요? 아 저는. 저도 사진을 찍은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은 정말 많이 걷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얘기를 이제 진행을 시켜서 이 두 분이 사진 찍으면서 뭐 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뭐 일단은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해볼게요. 두 분이 뭐 어떤 피사체에 끌리시는지 무엇을 주로 찍으시는지부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사진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찍게 된 것이 여행을 막 엄청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자 주로 여행을 다녔으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자연이나 풍경 그리고 도시 전경 같은 거 위주로 찍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거기에 처음부터 약간 끌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피사체들에 이끌리는 편이고 요즘에는 인물 사진을 좀 찍고 싶긴 그래요. 해요. 뭐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심경의 변화? 있었겠죠? 네,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느 날 보니 좀 인물에 그렇게 네, 약간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그러시죠? 그냥 궁금하니까요. 네네. 왕현 씨 같은 경우는 어디 끌리세요? 제가 사진 찍는 게 뭐다라고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약간 지저분한 자연스러움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길 가는 이쁜 여자들 제 눈에 이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 그 예쁜 여자들을 보면 이제 아까 뭐 소영 씨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진 찍어도 되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도찰을 저는 정말 이게 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몰래 그 장면을 담고 싶은 욕심에 그냥 그렇군요. 몰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아하. 정말 도찰이죠? 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에서 좀 사진 찍으시면서 뭐 특별히 느꼈던 것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여기가 독일에 와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 있으세요? 네.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편의점이 아니죠. 뭐 로스만이나 DM 같은 데 가보면 네. 그 사진 인화기가 다 있고 맞아요. 네, 그 앞에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진을 뽑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사진이 엄청 생활화된 여기 독일의 그 모습이 너무 흥미로웠고 그만큼 어쨌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좋아하고 뽑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샵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또 한국에 비하면 액자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런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색달랐어요. 한국에 비하면. 네. 저희 보통 한국에서는 집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가족 사진 하나 있거나 뭐 보통 그런데 여기는 집에 놀러 가면 작은 액자에 네. 사진이 가득가득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문화 차이까지는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왕현 씨 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험이나 뭐 이게 다 달랐다. 저는 잘 모르는 게 여기서밖에 사진을 안 찍어서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사진을 찍고 그거에 구산되는 과정들이 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경험들이고 그래서 새내기의 어떤 풋풋한 네. 마음으로 그때 포토 다이어리 올려주셨을 때 그 주변 분들 반응이 되게 이렇게 날 것 같아서 좋았다. 이렇게 뭔가 되게 사진 일을 찍는 거에 너무 막 이렇게 막 머리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순간순간들 이렇게 딱 담아내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약간 생각 없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뭘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서 이제 디카로 그런 식으로 찍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이제 필카로 막 어디 한 장 한 장이 돈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잘 찍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봤는데 필카 가지고 그렇게 막 찍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엄청 저한테도 약간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거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아 정답 같은 말을 하시네요. 쑥스러워지셨습니다. 지금 왕현씨가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독일하고 관련된 건 말고 그냥 크게 사진 찍으면서 제일 특별했던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거 뭐 혹시 있으세요? 뭐 재밌는 것도 좋고 뭐 스스로에게 감동을 뭐 준 것도 좋고요. 베를린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주로 행사 사진 같은 거 찍기도 좋아해서 이렇게 현장 나가서 찍기도 많이 하는데 그 작년 올해 2월에 있었던 패션위크가 사진, 인물 사진이나 이렇게 파파라치 사진, 아니면 시처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대목 같은 시즌이에요. 이제 저도 한번 이제 그때 용기를 내서 나가봤는데 이제 우연히 제가 붙잡고 이제 좀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했었던 사람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고 찍었던 분 중에 이제 좀 아예 친해져가지고 이제 이번에 6월에 또 패션위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온대요. 그 친구가 미네. 남자분이에요, 여자분? 여자입니다. 가면 남자를 꼭. 네,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좋아하던 스트리트 포토그래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도 워크샵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분이 4월인가 베를린에 오셨었어요. 워크샵을 하러.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 직접 만나 뵙고 같이 워크샵도 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는 참 사진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 베를린이 아니었다면 경험을 하지 못했을 일이네요. 그렇죠. 왕현 씨는 뭐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재밌는 경험이라고 지금은 재밌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 놀라고 공포였던 기억이었는데 베를린은 아니었는데 제가 5월 달에 모로코 여행을 갔다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진 찍은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정말 관광객들은 못 들어오는 그런 로컬 지역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사진을 막 찍고 있었던데 그 현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자기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서 그 거기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언어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오시는데 아 정말 익삭했죠. 정말. 어떻게 따라오시던가요? 아 정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진짜 정말 불이 났게 도망갔어요. 두 분이서? 네. 형님이랑. 형님. 다른 쪽에 사진 찍고 있는데 소리 지르세요. 야 현아 빨리 와 도망가야 된다고. 정말 그때 만 잡혔으면은 그 지역이 그냥 뭐 거주지가 아니라 좀 특수한 약간 약간 정말 관광지가 거의 모로코도 약간 관광 느낌이 있으니까 관광지도 네. 있고 완전히 진짜 뒤로 들어가면 진짜 현지 사람들밖에 없는 완전 현지화된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었는데. 거긴 왜 가셨죠? 아 정말 재밌었어요. 예쁜 지역. 아니 그 거기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쫓아올 만한 그 아, 곳에 그 장소에 거기는 무슨 목적으로? 아, 정말 그냥 길을 따라 가다 아, 보니까 가다가. 길을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길을 따라 보니까 아, 저기가 더 좋은데? 아니 저기가 더 좋은데? 이러면서 골목을 따라 가다 보니까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이제 그 장소에는 사람들이 저는 혹시 또 배우의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곳에 가셨진 않았어요. 안 걸리시네. 낚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약간 뻔할 수도 있지만 뭐 사진 찍는 것에 있어서 두 분에게 무엇이 영감인가. 사진 찍는 거, 뭐, 아니면 그냥 살아가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할 때 어떤 것에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영감이라는 게. 영감? 그냥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그 빛에서도 가끔 그 사진을 찍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냥 눈 뜨고 일어난 적이 더 많지만 그런 날도 있고 정, 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봐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그 영감도 정말 그냥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남의 사진 보면서도 사실 아 나도 저렇게 따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을 담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기처럼. 네. 네 그렇군요. 마은 씨도 뭐. 아 저는 정말 사실인데 제가 여자를 정말 좋아하고 아.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 자연스러운 거죠. 네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여성분들이 아, 저 아직까지 그렇게 여자 사진이 제 사진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여자 아름다운 여자분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찍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방에 혹시 뭐 여자 사진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아, 저는 있어요. 방에 여자 사진도 있고, 저는 방에 사진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전 방 한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다 붙여놓고, 그 중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여자 사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분들의 사진이. 의사는 어떤가요? 어떤 그분들께서도 이제 뭐 혹시나 뭐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혹시 왕현 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거나,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말을 아끼시네. 알겠어요. 모르겠어. 알겠어. 다음에 물어볼게요. 아, 참. 또 영감 하면은 또 좋아하는 뭐 사진 작가나 뭐 아니면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좋아하는 작가나 뭐 사진이 아니어도 영감의 원천. 네. 글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진 작가들은 시기마다 항상 달랐었던 것 같고 맨 처음엔 막 고등학교 때는 그런 보도 사진 작가들부터 뭐 로버트 카파부터 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냥 최근에는 그러니까 너무 힙해져서 또 싫기도 한데 라이언 맥기니 사진이 예,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스타일도 왠지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매번 바뀝니다 딱 왕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사진을 뭐 전문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사진 작가라는 걸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우연히 알렉스 웹이라는 사진 작가를 보게 됐는데 정말 사진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를 알게 되고 매그넘 포터스라는 사진 집단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사진을 여러 장 보다 보니까 네.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한국 아직까지 그 집단 안에 한국인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초의 한국인이 되겠다. 네, 저의 꿈이 생겼어요. 그 사진 매거진을 보고 저는 꿈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정말 그 정도로 사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점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셨어요? 일단 이 알렉스 웹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엄청 약간 어떤 사진을 많이 찍냐면은 그냥 미국 내 이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미시시피 흑인들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많은데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네. 내가 아는 유일한 현장 접근 방식은 걷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엄청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소영 씨랑 왕현 씨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보니까 두 분 다 정말 부지런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왕현 씨가 그 알렉스 웹의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아, 좋은 사진작가가 되려면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걷고 걸어다니면서 옆에 보고 이런 것들이 네, 다른 장르랑 그게 좀 다른 것 같다는 걸 제가 지금서야 새삼 깨닫네요. 사진이 아, 네.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장비를 들고 다니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은 얘긴데 사실 여자 작가들이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는 여자 작가들이 사실 남성들에 비해 적잖아요. 네. 사진 작가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장비 네. 네, 장비며 뭐 이렇게 약간 체력적인 아, 거 정말 어떤 현실적인 그 체력적인 조건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연 풍경 찍으러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구나. 두 분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진을 찍으시고 사진이 이렇게 하나의 일상이 될 정도로 좋아하시지만 사진 찍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떨 그쵸.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던 거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세요? 그런 감정이 들 때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제 사진을 봤을 때 어쨌든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너무 정형화된 틀 같은 게 보여서 좀 그걸 습관처럼 찍어내고 있는 부분이 제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풍경 같은 거를 찍다 보면 그 좀 제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못하는 게 거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만큼 이렇게 사진이 또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풍경과 풍경 사진을 찍을 때의 그 사진과 현실의 괴리는 그냥 보통 관광을 해본 사람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왕현 씨는 사진 때문에 화난 적 없으세요? 아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사진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 저는 순수하게 재미 활동 이런 거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진을 찍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필름 못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죠 아, 그런 건 있으실 것 같아요. 필름을 더 좋은 걸 비싼 걸 사보고 싶은데 사서 써보고 싶은데 아니면 막 필름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필름이 갑자기 안에서 어디 막 걸려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러시던데 저는 진짜 필름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혼자 독학하고 필름을 정말 많이 날렸었어요. 아까 말한 롤로 한 하루에 막 두세 롤씩 날려가면서 이렇게 사진 인화해 보고 또 인화할 때도 또 많이 날렸죠. 해보면서 배운 사진이거든요, 저는. 네. 담배 피시랴, 필름 사시랴 참.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네. 뭔가 하나 담배를 끊어야 하나 생각하시는데 필름값 때문에. 아 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뭐 저는 뭐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사진이라는 것과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그것 간의 차이라는 게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닌가요? 맞죠. 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는 거랑 네. 그런 지금 그 질문이 맞죠? 네네네. 네. 그런 것 관련해서. 네.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카메라로 담아낸 거랑의 그런 괴리 때문에 사실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아 뭐 이래요? 이러면서 아 뭐 왜 카메라 겨우 이거밖에 안 돼? 막 사진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뭐 작가님들도 그러십니까? 이런 네.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들 공감을 하세요. 다 그런 단계를 다 거친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어쨌거나 이제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너가 겪어야 하는 일이고 웃긴 해요 말하면서 보니까 돈 닦는 것 같네요. 네, 그 안에서도 가장 뭐 아름답게 담을 수 있고 뭐 너의 마음을 담아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놓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담아서 제가 또 간직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가끔 주변에 보면 이제 사진을 뭐 취미로 많이 찍는 친구들 보면 놀러 갔을 때 사진을 막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놀러 간 가서 여러 명이 있는 곳에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노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 네, 그 진짜 그야말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곳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사진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요? 점점 제 사진은 고갈되어 가고 있지만.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찍어주면 되게 생소하면서 또 맞아요. 나름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그래요. 그렇구나. 네. 두 분 다 다른 사람 사진이 많지 본인 사진은 또 별로 없으신가요? 근데 전 좀 제 사진 좀 많아요. 그래요? 나를 진짜. 저는 제 방 또 제 문은 또 제 사진으로 또. 누가 찍어준? 뭐 제가 절 찍은 사진도 있고 또 남이 절 찍어준 사진도 있고 한데 제 카메라로 뭐 빌려줘서 찍은 그런 그렇구나. 사진들도 있고. 이소영 씨도 이런 방법을 계속 사실을 최근에 한번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담아주기를 기대해보자. 네. 아, 재밌네요. 아, 그러면 지금 뭐 한창인데 잠깐 그래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질문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궁금한 게 좀 꽤 많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김예수 씨가 한번 질문을... 드디어 저에게도 역할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진을 오래 찍으셨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일지 네. 뭐 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뿌듯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제 저도 기록을 좋아하는데 이제 기록된 것들을 봤을 때 뭐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는데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가끔 이거 왜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이소영 씨는 사진이 뭐 몇 기가 정도 되시는지 알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1테라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백업하는 문제도 이제 필요하고, 만일에 정말 그 외장하드가 한번 퐁 나면, 뭐 이제 모든 기억과 바이바이, 예, 그런 상태인데. 어때요? 그걸 상상해보시면. 아,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거 정말 날아가면 어떨 것 같냐고. 근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벌써 이미 감정을 살짝 겪겠는데.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다가 지금 이제 제 마음은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조금은 더 그 전. 네, 비해서는. 네. 한번 겪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군요. 나중에요. 백업한 다음에.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전 또 중복해서 촬영을 되게 많이 해서 같은 장면도 되게 여러 번 찍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중에서 또 A컷 뽑아야 되고, 또 그걸 또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숙제 같아요. A컷이 제일 좋은 컷 말씀하시는 거죠? S컷은 없나요? 없습니다. 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쌓여 있는 것도 보면은 또 뿌듯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한편, 근데 뭐 제가 이만큼 뭐 돌아다녔구나, 여기 갔었구나,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안 좋은 펑션 중에 하나라서 그 사진들 보면 그래도 이제 아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정도. 네. 이소영 씨의 살아 있는 증거이군요. 그쵸. 삶에. 글로 이렇게 일기를 쓰진 않아도 이제 이날 이걸 했구나라는 정도 할 수 있는. 왕현 씨는 대충 몇 장 되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름 개수를 세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8개월 필름 모은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양이 한 100롤이 좀 넘는 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몇 장이에요? 장으로 하면? 장으로 하면 한 4,000장 정도 되는 양이죠. 8개월에 4,000장. 4,000장 정도 되는데 날린 거 포함하면 또 더 많겠죠? 네, 날린 거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적어도 한, 날린 거, 한, 그래도 한 500장 정도는 되겠죠? 좀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게 다 돈이구나. 아, 이게 역시 다르네요. 여기다 내, 내 피가 섞이고 땀이 섞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만족이 더 크니까 계속 그쵸. 그걸 위안을 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돼요? 네, 왕현 씨한테.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긴장되는 거요? 아,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날짜 같은 거 다 뭐 따로 기록하거나 이런 거를 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정리를 잘 못해서 맨 처음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언제 찍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필름이 이런 거 다 정리를 하다가 그게 수가 많아지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파일로만 묶어갖고, 롤별로 파일로만 묶어갖고 이렇게 갖고 있고 이제 그것도 한번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하면은 진짜 일주일씩 하는 거지. 정리를 한번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저는 아이폰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 사진 찍으면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는 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유명하죠. 네.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게 있지만 좀 로맨틱한 느낌도 있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그 어떤 기록이나 뭐 추억이나 그래서 좀 사귀었던 분들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의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왕현 씨가 일단 왕현. 저는 사진을 이 필름 사진을 찍기 전부터 그러니까 핸드폰에 사진기가 들어갔을 때부터죠.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나 뭐 그런 주변에 여자를 찍은 사진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네. 좀 그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 방송을 들었을 때 너 그거 어딨어? 그 폴더 어딨어? 저는 그 폴더 괜찮을까요? 지금 이거 이미 몇백 명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닐까요? 뭐 하긴 근데 숨겨놔서? 그래도 그런 왕현 씨를 이해해 줄 여자가 있지 않을까요? 있고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를 저도 기록이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그 사람을 엄청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진으로 남겨놓은 거고 맞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싫다면은 좀 저한테는 엄청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저 그게 다 그냥 추억인데 그죠. 저한테는 엄청 큰 추억이 그렇죠. 추억들이었고 네. 반대로 그럼 그 여자친구도 사진을 보는데 전에 만났던 남자들 사진을 모아놨다. 저는 엄청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재밌을 것 서로 이제 거기서 커플리즈도 지어보고 이렇게. 그죠. 여기. 아니, 그렇죠. 그렇죠, 남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그게 왕현 씨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상황이 직접 되면 네. 또. 키가 거꾸로 솟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왕현 씨가 이렇게 여자분들, 예쁜 여자분들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 40, 50대쯤 됐을 때 왕현의 여자들이 사진집을 하나 내시는 게. 좋네요. 그거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줄 적극적으로 도와줄 어떻게 도와줄 저는 그럼 그때 가서 저는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네. 지금 녹음되고 있다고요? 참가자예요. 그렇죠. 아, 이소영 씨는 어떻게 과거의 남자들의 사진이 되게 재미없는 대답일 수 있는데 뭐 별로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 잘 안 찍었고 많이 안 찍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남은 것도 별로 없고 그전 것들도 되게 못되게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 안 하셨어요? 지워버리고 아니요. 안 하세요? 아, 미련 없는 여자 미안합니다. 참 그렇군요. 그러면 왕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인화 다 하시고 뭐 사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소영 씨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셔서 뭐 인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당연히 왕현 씨보다는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일단 그렇게 파일로 갖고 있고 그 여행 갔다 오면 그 시리즈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로 해서 포토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이제 사진을 찍다 오시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뭐 파일로 선물을 주던 뭐 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찍은 인화된 걸 주던 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좀 가볍게 여기고 막 이게 좀 이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좀 그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 저는 있을까요 혹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사진 찍는 것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 사진을 아주 많이 찍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 나온 사진 전체를 다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돈을 받고 현명하시네요. 요금을 받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비스를 하고 또 추가 서비스 추가 요금이 추가 요금 네. 제가 사진 선물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저도 네 남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는 이제 잘 주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거를 주면서 기본적으로 그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게 그래도 이걸 어딘가에 쓸 때는 표시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당연한 거죠. 네. 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맞아요. 이게 파일 같은 거는 진짜 누가 복사해서 가져가기 시작하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민해요.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행히 뭐 크게 뭐 안 좋은 일은 없으셨던 걸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만큼의 뭔가 명성도 그런 게 뭐 아직은 없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찍으셨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또 유명해지시면 또 맞아요. 남는 거니까 또 그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세상 느낍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이라는 게 내가 나온 사진과 내가 나오지 않은 사진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배경화면으로 해놓기도 하고 뭐 액자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소영 씨나 왕현 씨도 자신이 나온 사진을 뭐 인화를 해서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아까 뭐 왕현 씨야 뭐 저는 제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하고 자기애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 같은 경우는 문에다가 거의 도배가 될 정도로 붙여놓고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한 면에 가득 차게 붙여놓고 크기는 다 뭐 다 그냥 기본 사이즈 이렇게 커다란 사진을 한번 커다란 사진도 제가 생각을 안 하진 않았거든요. 네. 커다란 사진은 다음 생일쯤 생일 선물 제가 제 그러니까 자기 아직 사진이 많지는 않으니까 더 많이 늘린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구나. 생일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좋네요. 이소영 씨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저를 좀 찍어서 보고 싶네요. 생각 안 해봤는데 좋아요. 집 앞에 나갈 때마다 저를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고 첫 그 질문이 뭐였죠? 프렌즈 하거나 하면서 네. 액자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걸어놓거나 하고 싶은 사진. 액자로 걸어놓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끔 그 노트북에 배경화면 이런 걸로는 쓰긴 하는데 뭐 네.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그런 걸로는 쓰긴 하는데 인화를 정말 마음 먹지 않으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좀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남지 않았는데 네, 좀 네, 이제 조금 약간 마무리하는 김에 약간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사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뭐 많이 공유가 되고 누구나 이제 뭐 아까 뭐 말씀하신 뭐 라이언 맥기니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진이 쉽게 공유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다들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고 어떤 게 뭐 좋은 사진, 나쁜 사진, 어떤 건 예술 사진, 뭐 어떤 거는 뭐 예쁘기만 하지만 뭐 가치가 별로 없는 사진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소영 씨와 왕현 씨는 그런 어떤 사진이 예술성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독일에 오기 전까지는 아예 뭐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몇몇 친구들을, 예술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뭐 예술의 그런 경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답 없고, 예술이 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게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뭐, 네, 뭐 예술사진, 뭐 상업사진. 사실 전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민은 하는데, 네. 그래서. 구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왕현 씨는. 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네. 구분 지을 제가 잣대도 없고, 구분 지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제 사진에 저는 만족하고 제가 사진 찍는 거 자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저는 저한테는 사진은 그냥 놀이일 뿐인 것 같아요. 예술이 뭐다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할 거고 저는 그냥 뭔가 사진을 대하는 태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찍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예술 어떤 것이 예술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의를 떠나서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왕현 씨, 이소영 씨 두 분이 이렇게 삶에서 사진을 가까이 하시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시고 뭐 그런 것 자체가 그런 뭐 이런 논의랑 상관없이 오히려 개인한테 정말 의미 있고 두 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좋은 말이네요. 두 분이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 질문 하고 싶은데 뭐 네. 앞으로 일단은 사진을 계속 찍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뭐 작업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많죠. 정말 많아요. 다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고 네. 뭐 자연, 뭐 풍경 이런 거 했었지만 네. 제품 사진 이런 것도 찍고는 있지만 뭐 최근에 뭐 시위나 이런 현장 사진 같은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그런데 많이 다니면서 한번 찍어보고 있고 그 인물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 이제 친구들 주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인물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 사진을 네. 찍기 위해서 그런 현장 같은데 갔을 때는 기분이 어떤가요? 약간 위험한 상황도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현장에는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평화 시위 같은 그런 정도까지만 가보긴 했는데 약간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제가 처했으면 좋겠어요. 극한에 극한까지 끌고 가요. 점점점 좀 세게 좀 위험한 소망 아닙니까? 네, 근데 네, 해보고 싶습니다. 가리지 않고 친구들 뭐 사진은 뭐 어떤 라이언 맥키니 같은 누드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인가요? 그렇기도 해요. 그런 사진도 정말 찍어보고 싶고 그걸 원하는 지원자만 있으면 정말 언제든지 찍고 싶고요. 저 한번 아 진짜로 저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 조금만 있다가 좋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언제? 언제입니까? 살 좀 빼야 돼갖고 제가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면 괜히 왕현 씨한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라이언 맥키니 전시 있었을 때 보러 갔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랑 저랑 보면서 되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마르고 젊은 사람만 찍는다고. 좀 그런 뭐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대상을 찍게 된 거겠지만 굉장히 한정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많은 종류의 아름다움. 그렇죠. 많은 종류의 아름다움. 지금 현재는 아름다운 곡선을 많이 가지고 몸에 포물선. 포물선과 네, 곡선. 지금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미가 너무 정형화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을 깨는 그런 계기가 왕현 씨를 통해서 네, 저는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이제 녹음 끝나고 한번 향후의 작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서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좋을 것 같네요. 왕현 씨는 뭐 해보고 싶은 작업? 여자 사진이랑 아, 여자 사진 틈틈이 계속 찍고 있고 저는 지금 제일 찍고 싶은 사진을 물어보면 저는 엄마 아빠 사진을 제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베를린에 와서 사진을 시작했으니까 네. 베를린에 오고는 아직 한국에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기회가 돼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은 뭐 엄마 아빠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제 엄마 아빠 사진만 찍는 그런 엄마 아빠의 파파라치. 네 그렇죠. 일상을 담는 엄마 아빠의 일상. 나중에 진짜 돌아가시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저한테 소장 가치는 충분한 사진들이니까. 아 이렇게 말하니까 좀 무섭기도 했는데. 아혜 씨 약간 울먹하신 것 같았어요 방금. 아, 저한테는 엄마 아빠들은 큰 아, 그렇죠. 네. 저도 왠지 따라해 보고 싶네요. 기술은 없지만 아이폰 카메라로라도. 설거지 하시는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아 그렇군요. 뭐 두 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팟캐스트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죠. 네, 네 이렇게 녹음하는 건 처음이죠. 사실 저희도 처음이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기 전에 이건 돌발 질문인데 네네 돌발 질문 네. 좀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일에서 찾아보시는 예술하기를 이제 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부터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견해가 어떤 견해들이 있으신지 전회 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외부인으로서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이서 보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뭔가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다 해서 뭐 추상적으로라도 뭐 그냥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활동. 정말 이렇게 여기 앞에 면전에 두고 이렇게 정말 짜고 치는 것 같네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갖고 너무 좋고 계속 기회가 된다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같이 놀고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소영 씨는 이전부터도 그랬고 이렇게 생활에 유용한 정보라든지 좀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 쪽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팬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보는 눈이 많아지는데 조금 더 이제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퀄리티 유지를 하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소감이 전체적으로 팟캐스트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긴장하셨었어요? 지금은 둘 분 다 너무 편해 보이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저 끝나기 전에 한 마디. 네네네네 물론이죠. 아, 다 끝나고 다 끝났을 때 할게요. 아, 다 끝나고 맨 마무리 멘트. 네, 마무리 멘트. 아, 그러시구나. 역시 욕심이 없었네요. 그리고 저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웹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 있으시고 광고 좀 하세요. 이번 기회 통해서. 그렇죠. 홍보하셔야죠. 네. 해야 돼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이트 조그맣게 만들어서 텀블러에 그냥 사진 올리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어떤 사진 찍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 홈페이지 혼이현이. 이거는 그러면은 그 저희가 방송을 올릴 때 거기다가 이제 뭐 첨부를 해놓고 그리고 뭐 저희가 2회 방송이 나갈 때 이제 페이지에다가 뭐 그 작가님들 두 분 사진들을 이렇게 사진첩으로 해서 같이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이소영 씨도 페이스북 페이지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링크 같이 해서 거기에다 이제 같이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청취자분들이 많이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소영 씨, 왕현 씨 앞으로도 이제 좋은 사진들을 다양한 통로로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왕현 씨가 꼭 왕현 선생이라는 통로에 먼 훗날 언젠가 꼭 네,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소영 씨도 네, 여러 가지 활동 제가 기대를 저희가 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아캐스트는 다음에 마무리 멘트 마무리 해주시고. 멘트 제가 해도 될까요? 아니 디아캐스트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잘 네.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 마지막 멘트를 왕현 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시면 편집할 거예요. 아 예.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잘 자요.